HUBS 알쓸시라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알아두면 쓸데 있는 HUBS 시사라디오 알쓸시라입니다. 저희 알쓸시라에선 매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시사상식을 보다 재밌게 알려드릴 예정이랍니다.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들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지 않으셨나요? 신문은 재미없고 또 지루하다고요? 알쓸시라에서 재밌고 알차게 배워봐요. 1970년 오늘은 우리 또래의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알리려 근로기준법 법정과 함께 분신했습니다. 흔히 대한민국 노동운동 역사는 전태일 열사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이 대한민국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태일 열사와 노동운동입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1948년 9월 경상북도 대구에서 아버지 전상수와 어머니 이소선 사이에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전태일 열사는 어릴 때부터 매우 고운 심성과 다정다감한 성격, 불의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기질의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재단사였던 그의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밥을 못 먹는 일은 일상이었고 결국 다니던 초등학교마저 중퇴하고 17세 무렵 무일품의 몸으로 상경해 청계천 평화시장 피복점에 이른바 시다라고 불리는 재단보조로 취직하게 됩니다. 이후 빠른 일처리와 뛰어난 실력으로 직장에서 큰 인정을 받고 빠른 시간 내에 시다에서 재단사로 승진하며 다른 재단사 친구들과 힘을 모아 자신만의 가게를 창업하려는 꿈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 한 명이 심하게 기침을 하다 각혈, 즉 피를 토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녀를 병원에 보내기 위해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여공의 모습과 얼마 뒤 병에 걸린 여공이 해고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단보조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박봉, 질병으로 시달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조 여공들을 돕는 것은 물론 그러한 노동 현실의 타파와 개선을 위한 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근로기준법이라는 노동 조건에 대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법률 내용을 독학하려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전문에 한자가 많아 내용을 도통 알 수 없어 대학을 나왔더라면 또는 대학에 다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라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당시의 대학생들에게 현실 참여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해설서를 구입하여 밤낮을 안 가리며 읽었는데 말이 해설서지 법률용어 투성이었기 때문에 국민학교 중퇴학력의 전태일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읽어낸 근로기준법상의 내용과 현실의 괴리를 절감한 그는 1969년 6월 평화시장 최초의 노동운동 조직인 바보회를 창립하여 현재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을 하며 현실 속에서 봉제 공장주들에게 밉보인 전태일은 직장에서 해고된 후 평화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한동안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내게 되었죠. 1970년 재단사로 취직이 되어 다시 평화시장으로 돌아온 전태일은 이전 바보회 활동을 같이 하던 친구들을 규합하여 삼동 친목회를 조직해 한층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데요. 청계청 피복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노동청에 제출한 것이 경향신문에 실리며 주목을 받은 후 사업주들과 협의를 벌이기도 했으나 현실의 장벽에 막히는 바람에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정재계는 그들의 활동에 사회주의 조직이라는 빨간 딱지를 붙이고 노동자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그럴싸한 근로기준법인 있었으나 형식적이었으며 감독 관청도 전혀 이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태일은 깊은 좌절과 비애를 느끼고 더욱 강력한 행동을 보이자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조영래에 의하면 전태일은 누구 한 사람 죽는 것처럼 쇼를 한판 벌려서 저놈들 정신을 번쩍 들게 하자고 계획했다고 합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청계천 앞에서 그저 형식에 불과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경찰과 고용주 측에서 동원한 패거리들에 의해 짓밟힙니다. 좌절한 전태일은 동료들이 경찰 패거리들과 치고받는 사이 평화시장 남쪽 계단으로 향했고 시위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평화시장으로 향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린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불이 붙어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이 꺼질 때까지 점화를 되풀이하며 평화시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전태일은 쓰러지고 주위에 있던 그의 친구들이 급하게 불을 끄며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엉덩이를 제외한 전신에 3도 중화상을 입은 상태인데다 병원 측에서도 환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응급치료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치료를 받고 싶으면 근로감독관에게 보증을 받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마저 치료를 위한 돈 보증을 거부했는데요. 결국 그는 명동 성모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병상에서 곁에 있던 어머니 이소선 여사에게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이뤄주세요 라는 당부를 남겼고 이후 1970년 11월 13일 밤 10시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22세였죠. 숨을 거두기 직전 유언은 배가 고프다였는데 전태일은 1970년 11월 12일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 라면을 먹은 후 2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태일은 한국 현대사회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전태일이 없었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수십 년 뒤에나 존중받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그동안 미처 주목받지 못했던 장시간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이 한국 사회에서 조명받게 되었고 정치적 의미에서 민주화만을 염두에 두던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이때부터 노동자와 도시빈민 등의 삶의 문제들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야학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권리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공단에 직접 취업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은 대학생이 지금보다 훨씬 수도 적고 엘리트로의 길이 보장된 고급 두뇌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이 공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큰 결단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이용해 정부나 제도권 언론에서는 이들을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장하는 불온한 위장 취업자로 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들 스스로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70년대 중에 청계 피복노조 이외에도 동일방지, 컨트롤 데이터, 반도상사, 원풍모방, YH 부역 등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1970년대에 세워진 민주노조는 대부분 공단 지역의 영세 노동집약적 사업장 위주로 세워졌으며 남성에 비해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기도 했죠. 이러한 흐름은 1987년 6월 항쟁의 영향으로 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 현대그룹, 대우그룹 등 대기업 남성 노동자 중심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대거 세워지기 전까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주도적인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전태 열사 서거 53주기를 맞아 분신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또래 나이에 몸을 바쳐 사회의 변혁을 이뤄냈다는 것이 멋있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젊은 나이에 명을 달리한 게 안타깝기도 하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씨라 진행자 지민주, 디렉터 양재우, 엔지니어 백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